이른 아침 해와 시작되는 내 꿈 울려대는 알람은 기분 좋은 듀 우리 앞에 펼쳐질 아름다운 뷰 깊이 보기 위해 그게 잠은 숨 있어질 거야 너의 곁에 내 기다리는 너를 위해 너만 있으면 좋게 오직 널 위한 너만 내 한 sweetest melody 그러니까 사랑해 종이가 바뀔걸